숨을 멈추고 다시 그대 생각에 난 울고 한 걸음이면 그대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대 사랑한다고 Every day Every night 조용한 거리를 눈 감고 걸어요 익숙한 이 거리가 왠지 낯선 거리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죠 한 방울 방울씩 한 걸음씩 흐르죠 눈을 감아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네요 그대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볼 수 없어요 숨을 멈추고 다시 그대 생각에 난 울고 한 걸음 다가가면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댈 사랑한다고 내 생에 한 번뿐인 그대였다고 말을 하지 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라고 사람이 꿈